따뜻한 커피향도 어느 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리듯이 따뜻한 네 마음도 내가 모르게 천천히 식어갔나 봐. 변해가는 널 외면해봐도 네 눈빛에 다 드러나서 어쩔 줄 몰라 널 밀어내고 다시 그리워하고 있어. 어쩜 우린 조금